언제나 갈망해 왔던 꿈 yeah, yeah. 바라고 바라던 기적을 넘어 그만 헤맨 끝에 난 널 만났을 때 이건 분명히 LUV love yeah. 정말 LUV love That's right that's right yeah. 기적을 넘어